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세 즈음하여 주체 사상과 사회주의에 관한 러시아 원동지역 주체 사상 토론회가 러시아 원동지역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와 연방공산당 연예변강위원회의 공동주체로 11일 울라지보스토크에서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의 여러 정당 단체 주체 사상 연구 조직 성원들 각계 인사들과 울라지보스토크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대표단이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기조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호소문이 발표됐습니다. 호소문은 주체 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 김정일 주의는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현 시대의 위대한 지도 사상이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보급 사업을 광범위 벌려나갈 때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선을 비방중상하는 서방 언론들의 거짓 선전을 폭로하고 우리 민의 정의 위협을 적극 지지하며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를 보다 발전시켜 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